온종일 몰아친 너무 바쁜 일 걸음걸이까지 내게 아닌데 밤이 너무 멋진걸 집에 가기엔 아직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만큼은 알지 별 약속 없는 게 전화하면 좀 어때 What you think about that? What you think about that? That? 저 달이 미치게 우리 불러가는데 What you think about that? What you think about that? That? Put your hands up now, one, two, three. 이 사람 모두 같이 뒤집어.